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날 한번 바라봐요. 왠지 아저씨의 나를 충격 줬을 것 같은데. 저기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날에 머리에 깻잎 좀 붙였을 것 같아.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힘이 없죠? 집안 네가 회사 이름 밀어둬요. Oh yeah.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.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. 난 가을 하늘밤 별들이 쏟아진 이날 예전 추억이란 기억 주머니 속에 신나게 흔들던 트위스트 춤을 밤하늘 반짝인 별들에게 보여줘요. 지난 일과 힘든 일은 밀어둬요. Oh yeah.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.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.